오늘 이렇게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쪽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지금 대제사장이 있고 또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그 대화가 이렇게 유쾌한 대화는 아니죠. 논쟁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질문도 있고, 또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뭐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만, 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들은 종교 재판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공회라는 것은 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판결까지도 내릴 수 있는 이런 데가 이제 공회예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대화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죠. 오늘 이 지금 4장 1절부터 22절을 읽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먼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다리에 힘이 붙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이 모든 광경들을 사람들이 본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또 구걸하고 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하신 사건들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기도 했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고쳤는데, 이 지금 사실은 공회에서 이런 무거운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한쪽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로 이렇게 양측이 대립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오늘 읽으셨던 19절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담대하죠. 논리정연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비교해 보면, 이게 뭐 지금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사건이 아니잖아요. 불과 한 두세 달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이 공회, 그냥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에게 어떤 그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을 볼수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병든 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를 설명하는데, 단지 그 사람이 병 나은 것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앞에서. 예, 지금 그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배척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보면 11절, 12절에 보시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우리 마가복음에서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로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이심을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 너희들이 버린 그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다른 이름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선언은요. 지금 우리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천지 개벽할 만한 아주 신성모독할 만한 그런 말이죠.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공회에서 이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이상 강력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누가 듣는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노방전도 정도가 아니라 공회에서 자신들이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목숨이 죽을 수도 있지만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제자들이 정말 확실하게 변했죠. 예, 확실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죽하면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들 출신이죠.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뭐 저 그냥 고기나 잡던 사람이 그냥 예수라는 사람 좀 몇 년 따라다니더니 뭘 알겠어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가 구원자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그랬죠. 제자들도 깨닫는 거죠. 구약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13절과 14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관리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다고 써 있죠. 예, 원래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았대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자들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이제 고침받고 어디로 딴 데 간 게 아니라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을 봤어요. 매일 성전에 들락달락 할 때 그 걷지 못하는 사람, 누가 옮겨다 줘야 거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라도. 예.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걷고 있죠. 뛰고 있죠. 이건 어떻게 누가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렇게 뭐 그 조작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힘이 되니까 걷는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들어서 그냥 그 사람이 고침받았 때가 아니라 지금 그 고침받은 사람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부인하고 싶은데 그 실체가 거기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회에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냥 나가라.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제자들, 이 지금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과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냥 저 사람이 왜 메시아야 몰라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40일을 머무르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쳐가면서라도 봤든지 소문으로라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내가 몰라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고 찬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그때 몰라서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봤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사람을 봤을 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제자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다음에 5장 3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목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조차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때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정죄하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라는 것은 용서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나사렛에 갔을 때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끝내 거부하고 있을까? 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본인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내 거부할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오늘 그 이유를 잠시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2절에 보시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3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17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을 위협했다. 예수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위협했다 되어 있죠. 단순히 그냥 복음을 듣고 아, 나 안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가두고 막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요 전도해 보시면요. 그냥 안 믿는 사. 예, 이유가 없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돼 있어요. 왜 싫어했다는 안 나와 있죠.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냥 뭔가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죠. 내가 들은 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혼자 조용히 돌아가신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까지 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사 지내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봤잖아요. 그 찔른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 모욕한 사람들도 다 같이 봤으니까 예수님의 죽은 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빈무덤으로 발견됐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냥 무덤만 빈 걸로 발견된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죠. 그냥 뭔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 부활하신 육체를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예요. 실제.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들어서 배운 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어.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유 없이 믿기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읍시다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싫어요. 예.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하도 그거는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 그냥 예수 안 믿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거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크리스천이 뭐 만들어낸 그게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 해도 안 믿어요. 증거를 갖다 주면 갖다 주는 대로 안 믿고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또 안 믿고 그러니까 안 믿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하는 거지. 두 번째는 왜 거부하는가? 두 번째는 알겠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런데 내 경험이나 지식에 비춰봤을 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6절로 7절에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서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거를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로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미 예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죠. 이 대제사장들이 질문하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붕 뚫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뜨려 사건 다 기억하시죠? 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저 사람 정말 신성모독 참남하다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병 고치시지 않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거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그리고 또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하셨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그 요나의 표적,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뚫고 이기고 나오신 그 주님의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말씀하신 권세를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로마 군인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리면 믿을 텐데 저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그려놓은 뭔가 있죠? 하나님이 행하셔도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서 그 일어난 자가 옆에 있어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지는 않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빨리 회개하고 믿으면 될 텐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으려니까 계속 이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도 그 질문을 했고 지금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믿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예,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 유명한 일이 퍼졌는데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너무 명백한 일이니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말에 사실은 답이 다 있잖아요. 본인들이 실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명한 일이 났는데 본인들도 거부할 수 없대. 그건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협이나 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타난 유명한 표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예루살렘에 나타난 표적일까? 유명한. 예.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그분이 살아났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퍼졌는데 모르십니까? 이야기할 정도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며칠 전에는 성령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던 지방에서 온 말로 막 다 방언을 말하네. 소동이 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앉은뱅이가 걸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어요. 뭔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막 일어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막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도 보시면 5,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그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야,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다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왜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예수 믿는 것으로 돌았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은 안 들을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그동안 누렸던 어떤 것, 저 사람들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뭐가 유익일까 이걸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이 우상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우상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애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나가게 해라.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죠. 바로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노 했어요. 거절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거절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한 일곱 번째 정도 재앙이 되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떨어요. 바로 임금님, 저 사람들 좀 내보냅시다. 지금 우리 애굽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는 바로예요. 바로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는 거절하고 있는데 바로의 신하들은 이 사람들 좀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있다가는 이 재앙 때문에 우리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도 바로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을 계속 당해요. 결국 열 번째 재앙에 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니까 마지못해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와요. 그래갖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 돼 있어요. 바닷물이 조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질척한 땅이지만 성경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 마른 땅을 바로의 군대는 쫓아 들어갔다가 다 수장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러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고 들려줘도 믿지 않고 뭔가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이유 없이 거부하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때문에 거부하고, 내 기득권 빼앗길까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자신들의 거짓과 어떤 탐욕에 물든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인들의 입장까지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끝까지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일 아직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없다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